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공동체, 가정, 또 학교, 우리 학생들 학교 경험하고, 또 직장과 또 이렇게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도 사연이 있듯이 이 공동체에도 사연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이해하려면 그 개인의 사연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그 공동체에 관련된 사연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 교회에 쌓여 있는 사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연을 듣는다는 것은, 사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사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죠?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부부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 그리고 저는 눈으로, 제 눈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싸울 거면 못하러 결혼하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역할. 저는 두 분의 편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을 결국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옳고,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면 어머니의 말씀이 옳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각자에게 얽혀있는 사연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연이 달라서 싸우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다른 곳에서 자라왔다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뭐 적게는 20년, 30년, 40년까지도 각자 다른 공간에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던 남녀가 만나 결혼했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치약자는 것이죠.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어서 치약 어디서부터 짭니까? 그렇죠.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짭니까? 중간을 푹 짭니다. 그딱 발견했을 때 열받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 한 아이가 있는데 6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머리를 여자처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아이처럼 기르냐?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기르는 겁니다. 굉장히 기특한 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머리를 기르면 이 머리를 잘라서 거의 20에서 25cm인가? 어쨌든 되게 긴 길입니다. 그 정도로 길러야 소아암 아이들, 머리 없는 아이들의 가발 제작을 위해서 그게 기증이 가능하대요. 어른 머리는 불가능하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이 상했고 염색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기증하려고 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6살짜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안 되는데 뭘로 구별합니까? 머리 길이로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를 기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아이 보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에휴, 이 남자야? 확인 좀 해보자 하면서 뭘 만지려고 그럽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만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기증할 때까지. 이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그의 어머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머니는 그것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합니까? 아빠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빠가 데려갈 때마다 늘 속상한 거예요. 왜요?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 보니까. 또 주변에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친척들도 해서 막 자기 아들 막 만지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지지함으로써 계속 그 머리를 기르게 하고 싶고 아빠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어떤 이제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이제 묻지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머리를 기르시는 거 처음부터 상의하지 않으셨냐? 이거 모르셨냐?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딱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한테 묻습니다. 왜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남편과 자기의 교육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아이를 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항상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무 얘기만 꺼내도 싸우니까 이 머리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예 상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적인 제가 봤을 때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생성된 교육관이 다르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를 봄에도 있어서 그들의 시선은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안 싸우려고 말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싸워도 서로의 사연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요. 왜요? 그 아이는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그 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런 부부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보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점이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서로가 자라온 배경이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결국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인사표현법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바울은 서로의 사연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사연을 들어주고 이방인은 유대인의 사연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되게요?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나요? 사연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연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서의 편지를 썼느냐? 그 사연을 적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이 본문 11장도 결국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의 사연을, 이방인에게는 누구의 사연을? 유대인의 사연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에게 말했다가 이방인에게 말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두 개의 사연을 말하면서도 결국적으로 하나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연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연입니까? 그의 백성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 맺으시고 모세, 뭐 노아 계속 언약들이 많지만 결국 무엇이냐? 그들과 관련된 다시 말해 그의 백성과 관련된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의 사연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사연을 말하고 이방인에게도 사연을 말하지만 따로 떨어진 사연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사연은 사실 하나의 사연인 겁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자기가 구약을 계속해서 유대인만의 사연으로 읽어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하나님과 유대인만 관련된 사연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유대인과에게만 속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뀐 겁니다. 이 사연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구나. 이거 이방인에게도 속했던 사연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메섹이 나와야 됩니다. 다메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왜요? 그 언약은 유대인의 언약이지 그렇게 언약을 무시하던 이방인들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자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맞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계속해서 싸우고 그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던 언약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왜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왔던 사연과는 전혀 다른 사연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구약의 모든 그 언약들, 다시 말해 그 사연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언약마다 담겨진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은 다 이 한 가지 공식에 대한 사연들입니다. 주님은 이것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언약들을 통해서 무엇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된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 키가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왜요? 그 순종을 통해, 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공동체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누구예요? 그 율법과 상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이방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멸시하던 자들, 하나님의 율법도 없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키가 바뀌었다. 그 키가 무슨 키였습니까? 율법의 키였는데 그 율법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뀐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원래는 어디 안에서였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오늘 본문 우리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함으로써 그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 모양은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버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버려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만 둘인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강도사님 가정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가정에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가 엄마 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엄마만 오면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째가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안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맨날 둘째가 다가오면 아이 저리 가! 하면서 엄마 품에 계속 안기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엄마의 사랑을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달려오던 첫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가 타자작 가가지고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비유가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째의 아들, 다시 말해 맏아들인 유대인은 항상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그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가요? 둘째 아들에게 간 거예요. 사실은 입양 아들인 것이죠. 입양 아들인 둘째에게 간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잘된 것이 이게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렇게 엄마 품에 안긴 둘째 아이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의 품으로 가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 봐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음으로써 유대인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둘 다 엄마 품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다 자신의 품에 안으시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한쪽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맏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한 아들까지 사랑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챈 거예요? 바울이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그 마음을 알아채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 이방인 헬라인을 계속 번갈아 쓰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입양 아들이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만약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내가 안겼다 막 하면서 야 고르지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또 경고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다음 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염두해서 읽으십시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입양아들인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구원받았다고 그거 믿고 확신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나온 것이 이제 구원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이런 어떤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향을 보이는 자들이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연 중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균형을 항상 얘기합니다. 치우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준엄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누구입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둘이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방종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도 나오는 것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경고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원래 참 감람나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접붙여주신 돌 감람나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2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능력, 접붙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건 누구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 온 것이죠.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짜라 그래서 그게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가치해서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언약 공동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부터 언약을 이어오실 때 그 사연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연을 이해하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복받으세요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이렇게 신약의 거의 3배가 될 정도로 두꺼운데도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체적인 사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약 신약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무엇을 말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으로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만 사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마치 이스라엘 열두 지파처럼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서 내가 이 언약의 종결로서 언약의 완성으로서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새 언약을 주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 사랑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 간단한데 결코 간단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 그 사랑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오셨던 하나님의 언약,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연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다라고 믿으신다면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서로의 사연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심하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내지 않지만 내가 경멸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엇을 들어야 해요? 사연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어렵지만 그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적용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이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되는 고향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